저는 공포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 편입니다. 대학 시절에는요, 시중에 나온 모든 종류의 공포 영화는 다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즐거움이 없어졌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공포 영화를 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보고 있으면 와가지고 아빠 뭐해? 이렇게 보고서 아 소리 지르고 울고 가거든요. 그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드니까요, 이렇게 막 좀 무섭고 가슴 쫄리는 걸 보면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을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은 깊은 어둠에 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하기도 힘든 그 어둠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의 존재를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머리에 짐승의 몸을 가진 모습으로 악마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서 이게 바로 악이야 라고 설명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그게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악이라는 것을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요. 바알신도 만들어내고 뭐 해신도 만들어내고 달신도 만들어내고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를 대신 실현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사람 안에 있는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면의 형상을 악마라는 것으로 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승사자 아시죠? 저승사자는 시꺼먼 옷을 입고서 갑자기 불쑥 나타나요. 그리고서 매정하게 사람을 데려갑니다. 이 저승사자는 어떤 두려움을 형상화시키는 걸까요? 죽음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저승사자라는 이미지로 형상화를 딱 시켜내고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딱 규정해놓으면 두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의 어두운 면을 우리 눈앞에 딱 갖다준다는 거예요. 공포영화가 두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두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그러진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보면 괴물이 막 찌그러들고 그리고 사람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눈에 그냥 강렬하게 확 들어오는 것이죠. 직설적이고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락한 현실이라는 것을 막 다 깨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혁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사람은요, 뭔가 불편하면 그 불편한 걸 해소하려고 그래요. 뭔가 불편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포영화를 보고 나면 그 인간의 일그러진 모습, 악한 모습들이 강렬하게 남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왜 그런 살인마들이 그 사람을 죽이나? 이런 사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럼 나는 그런 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지? 혹은 내가 그냥 막 사탄이 들려가지고 사람 죽이더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그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이런 내적인 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생각하다 보면 아,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구나. 내 안에도 바로 저런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대처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이 불편이 해소된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나를 바라보게 되고 해결책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공포영화를 보기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성장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 악의 문제들을 보고서 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을 내가 갖게 됐어. 아, 내 인생에 어떤 지혜를 얻은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런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희극보다 비극이 더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비극을 보면 그 인생의 현실을, 그 비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 공포 영화는 흥행이 잘 안 됩니다. 주로 영화 산업은 주로 이제 액션 영화거든요. 그리고 멜로, 로맨틱 영화 같이 이렇게 밝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제작되는 개수로 치자면 공포, 스릴러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은 액션 영화나 로맨틱 영화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거, 화려한 거, 막 사람들이 꿈꾸는 거,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영화로 이렇게 딱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와 이렇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런데 이 사람의 어두운 면, 악 이런 것들을 형상화시켜서 공포 영화를 만드는 것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혹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포라는 것, 그러니까 그 어둠이라는 것, 악이라는 것이 실제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상당히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밝고 화려한 미래는 멀리 있죠. 어둠과 두려움은 사람들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나 공포 영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영화를 많이 보는 영화 매니아들은 공포 영화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맨날 밝은 거, 액션 영화 이런 것만 보려고 그러면 솔직히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공포 영화를 봐야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맨날 하루에 3개씩, 4개씩 보는 사람들은 공포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뭐 성경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어떨까요? 저는 인생에 통찰력을 주는 지혜서를 아주 좋아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요. 욥기를 보면요, 욥기 내용이 어떤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쥐어터지고 울고 불고 싸우고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에 많은 노래들이 나오는데요, 3분의 2는 절망, 슬픔, 두려움, 죽음 이런 겁니다. 전도서라는 책에는요, 너희들이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너희들은 항상 죽을 걸 생각해야 돼.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성경에 선지서가 뒤부분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를 보면 힘이 낙심이 됩니다. 저주의 내용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나오면 물론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만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삶은 아주 힘들었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의 요지는요, 저주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이 공포 영화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감추지 않습니다. 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사람의 죄와 더러움, 부패, 전쟁, 싸움, 미움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 저주 이런 것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인간의 비틀린 영혼을 배우고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다가 내 안에 어둠을 이해하게 되죠. 내 안에 바로 이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그리고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깊은 고민 가운데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다가 해결책을 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답이 있다. 이런 영적인 불편이 해소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 성장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과정이 신앙생활의 묘미이며 뭐 공포영에서 얻을 수 있는 카타르시스처럼 신앙생활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성경을 읽게 되고 더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뭘 진짜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더 깊이 알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액션 영화나 로맨스 영화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재미와 밝고 긍정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오히려 성경을 더 안 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희망을 얻으려고 그러고 이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뭔가 막 빛이 비춰지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잘 안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 그런 말씀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3분의 2가 죄와 악에 관한 내용인데 펼쳐보면 대부분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시편 대부분의 기도는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두려움을 갖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 자체가 절대적으로 어두움에 관한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고통과 슬픔처럼 일그러진 현실이 10 정도 된다면 막 기쁨, 환희, 내가 인생을 아 즐거워라고 하는 거는 3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밝고 긍정적인 것을 형상화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3분의 2 정도 되는 이 어두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밝은 메시지를 주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크고 화려하고 멋진 건물에 집착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에 혹할 수는 있어요. 큰 건물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와 교회가 정말 화려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과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사실 교회는 화려한 예배당보다 어두운 기도의 골방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신 적 있나요? 혹시 아니면 지금 그냥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막 마음이 쫄리고 불편하고 이러시지 않나요? 아니면 현실이 너무 버겁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불편, 영적인 불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죠. 우리의 가장 어둡고 음습한 곳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암울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